밤하오란 시간에 난 잊을 수가 없어요. 세상에 태어나서면 처음 당신을 알고 말았죠. 말 없이 흐르던 난 감출 수가 없었네. 창문에 부딪힌 깃발 하나 둘 세고 있었죠.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 먼 길을 떠나갈 사람이여. 부서지는 모래 속으로 싸우며 또 싸우며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 기다릴래요. 나는 기다릴래요.